걷다가 삼청동 끝자락쯤 왔을 때 언제나 만나던 그 길에서 내게 헤어지자 했어. 울먹거리며 돌아서 너 너무해 가증스러워. 뒤통수를 후려 맞은 난 허무해 갑작스러워. 이 긴 길을 나 혼자 어떻게 가라고. 역 앞에 서라도 걸으며 서라도 커피 마실 때라도 말했어도 됐잖아. 미안하다 말밖에 하지 않는 내게 더욱더 화가 나. 다른 사람 있다고 내가 싫다고 변명이라도 해봐. 왜 떠나니 날 두고서. 너는 왜 떠나니.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올까봐 모두가 진 말일까봐 한 걸음도 나는 못 가잖아. 너 따윈 퇴해놓고 왜 혼자서 울면서 걸어가. 눈물 콧물 번복된 날 쳐다보는 시선들 부끄러. 부끄러운 것보다 너와의 이별이 슬픈 현실이 싫어. 너 없는 내일은 어떡하지. 뭘 하지 혼자서 울어. 뭘 할까. 친구를 만날까. 영화를 볼까. 아무렇지 않은 척 출근은 할 수 있을까. 지금이라도 너한테 전화할까. 매달릴까. 됐어 그냥 술이나 마실까. 왜 떠나니. 왜 떠나니 날 두고서. 너는 왜 떠나니.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올까봐 모두가 진말일까봐 한 걸음도 나는 못 가잖아. 눈물이 멈추질 않아서 그렇게 떠나가는 넌 붙잡을 수가 없잖아. 떠나지 마. 왜 떠나니. 왜 떠나니 날 두고서. 넌 왜 떠나니. 날더러 사람들이 내게 말해. 너 돈 거야 정신 차려. 지 한 치에 사는 게 더 편해.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 체한 것처럼 답답해. 슈하게 널 잡던 모습 이 모든 게 다 꿈이야. 현실이 아니야. 내가 생각했던 우리 미래는 이런 게 아니야. 부지런히 떠나면 남긴 일방적 이별 통보는 인정 못해. 그렇게 아무리 부지런해도 흐르는 눈물이 긍정해. 넌 나를 왜.